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참 오래됐죠?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다시 이 35문, 36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그 사도신경 중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부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무엇을 하시나? 이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가지를 말하죠. 독생자다,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네 가지 단어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꾸 기억을 못하니까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네 가지를 그래서 우리 그 사도신경 이렇게 외워서 고백할 때, 또 읽어서 고백할 때,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독생자, 뭐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근데 이것도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라고 했을 때,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거를 한자어로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낮아졌다. 자기를 비웠다. 낮아져서 비웠다. 그 다음에 또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것을 높아지셨다 해서 승기. 이렇게 불러요. 승기.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들을 말할 때, 무엇을 하시나와 관련해서는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서부터요 장사한 지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낮아지심에 대한 거예요. 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 원래 이제 에그 우리 개 우리 그 사도신경에서는 그 다음 말을 생략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교회 전통의 사도신경에는 거기에 포함된 말이 있어요. 장사한 지, 곧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그 신앙고백에서 뺐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아무튼,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높아지심이에요. 높아지심.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하신 일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앞으로 하실 일도 있어요. 뭐가 앞으로 하실 일입니까? 그렇죠. 재림하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서 이리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은 앞으로 행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35문을 보시면요. 자, 35문 우리 다시 한번 35문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 거기 그 내용들 보시면 앞에 숫자들 있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다음에 뭐 있어요? 1.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2.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시면 그 모든 구절마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핵심을 담아서 한절 한절을 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성경에 근거한 그 뼈대들을 우리에게 잘 간추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로교 전통의 표준 문서다. 지난주 우리 최덕수 목사님 오셔서 직분자가 교회 직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교회의 그 표준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잘 알아야지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이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 그 한절 한절 한절 한절들이 다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절 한절들의 의미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 35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영원한 아드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여전히 그러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내용인데 낮아지심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낮아지심의 모습인데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말하기 앞서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뭘 강조하냐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두 군데를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누구시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이 표준 문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에 앞서서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이신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되신 말씀은 곧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기에 앞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말할 때 낮아지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때 잠시 잠깐이라도 예수님은 그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한시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언제도요? 잉태될 때도. 심지어 그 연약한 육신을 입은 아이로 태어날 때도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분으로 신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신성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도 보자 먼저 나신 자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버리신 적이 없고 멈추신 적이 없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뭘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요 신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신성은 모두 사라지고 사람으로 인성만 가지시고 태어나신 것이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순간 어떤 때에도 신성을 버리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신인 이거죠. 신인. 신이시며 인간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도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 단어마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신이요 신이요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서로 다른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점을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인간이 되신 것.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렇다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몸을 취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지실 수 있고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사역으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러하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셨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간이 되셨다. 자, 그걸 어디서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에서요 정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 잉태된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그 지혜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납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신비인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설명하고 납득이 되고 아 과연 그렇구나 증명을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도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찌 연약한 인생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지만 말씀으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신비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라고 선언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그걸 실험해보고 오, 그렇지 맞아 그러셨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 사실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그것을 만약에 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는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죠. 오직 그것을 누구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성경은 시작하는 거예요. 부영아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됐어. 너 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신 분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분들이죠.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낮에 본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미쳤다 생각한 거죠. 미친 것밖에는 왜냐하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믿기도 하니 한마디로 그 기준으로 보면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줄 믿습니다. 예. 뭐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잉태하는 일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그것이 어떻게 됐고 어떠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 설명이 안 되네요. 제가 이걸 들을 수 있다면 이거 듣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죠. 너무 이렇게 유치한 설명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인생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그 사람으로 잉태하시는 것이 무엇이 힘들 어렵겠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으로 그 아들이 잉태되는 것을 하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건 또한 역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성령의 사역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요셉의 경우. 요셉이 믿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하지 않았는데 잉태했대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당시에 그 표현으로 하면은 돌 맞아 죽을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괜찮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가만히 그 일을, 정혼한 일을 접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 당사자도 사실 그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보고서 하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어떻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인성.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을 예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지셨다. 그리고 그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렇죠. 죽기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고 죽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히터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나요? 예, 그럼 꺼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이단은 어떤 걸 믿었냐면 육신은 이런 육신 이 보이는 것은 악하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악하다. 그런데 영은 선한. 그러니까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떻다고요? 악해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지주의는. 믿을 수 없죠.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육신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틀에 그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 육신은 아니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궤변이죠. 그것도 역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그 신앙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 가짜로 나타나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시다. 실제 영이신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육신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그 세 글자. 저나 여러분은 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면 고난받으신 건 뭐예요? 뭐가 고난받은 거예요? 아니, 고난받은 건 더 나아가서 도대체 죽으신 건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뭘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까지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뭐가 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이 틀을 딱 정해놓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데 그렇다면 그 육신은 가짜다. 아,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너무 가서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가짜다. 이렇게까지밖에 못 간다니. 그렇게밖에 못 가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런 점에서 지금 성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셨고 이 땅을 사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말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실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너무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강의할 걸 알고 정말 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연약한 인생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연약한 육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6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인성을 갖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필이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여느 사람처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어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도 갖고 태어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실 수 없죠.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만일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느 사람처럼 예수님도 태어났다면 모든 아담의 후손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인성을 다 그대로 갖고 계셨고 우리와 같이 고통과 그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체험하시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으로 거기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근간이 되는 이것을 빠뜨리면 이것을 부인하면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담아두고 우리는 그걸 고백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을 입고 나시고 인생 가운데 거하셨다.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어느 한순간도 신성이기를 멈추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 사셔야 하는 여느 인생처럼 이 땅에 계셨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사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주보에 있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무엇이 되었다고요?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었다.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하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나이가 차서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우겠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떤 분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셀 것이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바로 이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무한하신 지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진정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몇천 년, 아니 몇만 년, 아니 영원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점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 있죠. 뭐예요? 죄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딱 하나 달라도 그 다른 하나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그 다음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죄는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는가? 왜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도 드려요?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요. 왜요? 연약한 인생이요. 죄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희생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단번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정수 집사님. 이게 강조되어야 돼.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단번에 드리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단번에 죽으신 사건으로 제사장들처럼 구약의 제사장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매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심의 사건으로 구원을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36문이죠. 두 가지 유익을 있다. 유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죄가 없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구약의 제사하는 그 대속하는 속죄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염소를 통해서 황소의 피를 통해서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런 암소나 염소나 그 피를 통해서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은 누구 때요? 아담의 때, 아담이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 하이델베르크 36문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출생,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여러분, 잉태되고 출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그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아담의 그 죄로 인한 그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내 죄를 그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려주신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성육신 하신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라도 범죄하면 다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다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인데 그 율법 아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한순간도 어떤 때에도 신성을 버리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신성이 없으셨다면 연약한 인생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는 거죠.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는 조상부터 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 시편 32편에 이런 찬송이 나오죠. 허물의 사심을 받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허물의 사심을, 용서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인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지요. 그러니 디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나중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 곧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지금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다르게 산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때로는 신음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는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